꽃잎이었고 입술이 꽃잎이었다. 우리는 술을 마셨다.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다. 사진을 찍고 그날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. 돌아와 사진을 빼보니 꽃잎만 찍혀 있었다. 사진을 빼보니 꽃잎